옷소매에 분필가루를 묻히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수업하는 선생님. 참 아름답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분필가루를 톡톡 털어낸다면 교실 분위기 썰렁할 거예요. 긴 머리의 젊은 여인이 머리카락에 흙을 묻히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도자기를 배우는 학생이래요. 그 흙 묻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흙을 묻히는 것은 당연하고 생선 만지는 사람에게서 비린내가 나는 게 당연하죠.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는 사람 혹은 백화점 1층 같은 향기만 풍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삶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 뭔가 냄새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그런 사람들의 해였으면 좋겠어요.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 오프닝 곡인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고향집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어머니, 아버지, 친척분들 손 잡아보셨어요? 저는요. 그 요즘에 그 네일아트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손톱들은 늘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늘 반짝거리는 손들만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손가락이랑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묻히고 나오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가 이렇게 연필 자국으로 약간 이렇게 지저분해진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이 사람이 뭔가 글을 쓰다가 나왔구나, 열심히 뭘 하다 나왔구나 싶어서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냄새들을 탁탁 털어내고 모델하우스 같은 사람 되지 말고요, 좀 냄새 좀 묻히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고향집에는 여러 가지 냄새가 나죠? 특히 내 코에 익은 냄새들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주제는 귀향입니다. 산책 FM 영화음악. I think you are still mad. You're out of touch, my baby. My phone just started, baby. I said, baby, baby, baby, you're out of town. Well, baby, baby, baby, you're out of town. I said, baby, baby, baby, you're out of town. You are left out. Cause baby, baby, baby, you're out of time. The girl who wants to run away discovers that she's had a day. It's no good, you're thinking that you're all still mad. You're out of touch, my baby. 제인 폰다와 존 보이트가 주연한 영화죠.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의 철저한 책임과 각성을 요구한 영화 귀향 Coming Home 중에서 음악 들어봤습니다. 롤링스톤스가 부른 Out of Time이었어요. 1939년 즈음, 그러니까 제2차 대전 그 당시에 유럽 전선의 막사에서 항상 울려 퍼지던 곡이 있습니다. 그 지친 병사들을 위로해 주던 곡.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한 꿈을, 낙원 같은 세상에 대한 꿈을 불어넣어 주던 곡. 바로 Over the Rainbow인데요. 지금은 명곡이 돼서 여러 영화 속에 다시 삽입되기도 한 이 노래가 처음 나온 영화는 바로 빅터 플레밍 감독의 1939년도 작품 오지의 마법사입니다. 이 영화는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마법의 나라에 떨어진 소녀 도로시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이 마법의 나라에 내던져진 도로시는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위대한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찾아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뇌 없는 허수아비도 만났고요. 심장 없는 양철인간, 또 용기 없는 사자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온갖 모험을 겪는데요. 자, 그 끝에 결국 도로시는 고향인 캔자스로 돌아갑니다. 영화 속에서 도로시, 그러니까 주디 갈란드가 그 유명한 노래 Over the Rainbow를 부르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요. 걱정은 레몬사탕처럼 녹아버리는 것, 파랑새들이 행복에 잠겨 날아다니는 것, 마음으로 꿈꾸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저편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름다운 낙원과도 같은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무지개 넘어 저 하늘 높이 어딘가를 노래하던 도로시도 결국 가고 싶어하는 것은 고향, 집입니다. 정말 현실밖에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인간들이지만 그들이 결국 회귀하고자 하는 곳은 그들이 떠나왔던 뿌리가 되는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로시는 영화에서 되풀이해서 말하죠. 집보다 좋은 곳은 없어 라고요. 이 영화는 테크니컬러, 그러니까 초기 색채 영화의 대표작답게 흑백과 컬러를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영화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도로시의 고향인 그 현실의 공간은 흑백으로, 그리고 비현실의 공간인 마법의 나라는 컬러로 아주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 마법의 나라는 아주 오색 찬란하게 컬러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반면에 영화 속의 집 캔자스는 상당히 황량하고 무료한 흑백의 회색빛 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도로시는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집보다 좋은 곳은 없어. 집보다 좋은 곳은 없어.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도로시가 집보다 좋은 곳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대사 이어서 주디가 간대 음성으로 Over the Rainbow 들어봤습니다. 패트리어트 게임, 긴급명령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주로 만든 호주 감독 필립 노이스는 얼마 전에 2002년이던가요? 자신의 고향을 배경으로 해서 작은 영화를 한 편 찍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인종 차별의 역사를 담담히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그 영화는 바로 토끼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비판하는 대상은 1970년대까지 효력이 있었던 그 호주의 원주민 특별법이고요. 그 당시 호주에서는 원주민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을 강제로 부모로부터 빼앗아서 백인 사회에 편입시키는 정책이 아주 당연하게 실시되었었는데요. 영화의 주인공인 몰리, 데이지, 그레이시는 바로 이런 정책에 의해서 보호소로 끌려온 소녀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보호소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호주 대륙을 가로지르는 토끼 보호 울타리를 쭉 따라서 1500마일이 넘는 긴 여행을 떠나죠. 소녀들의 나이 14살. 또 하나는 10살, 그리고 8살입니다. 아직도 엄마 품에서 어류강불의 나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속했던 곳,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뿐이니까요. 비록 소위 문명인들이 그리고 호주 백인들이 그 원주민의 자리, 원주민의 삶이 아무리 야만적이고 초라하다고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있을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잖아요. 곡 이어 들어봤습니다. 토끼 울타리, 피터 가브리엘의 영화 음악으로 토끼 울타리의 테마 들어봤고요. 이어서 반지의 제왕 1편, 반지 원정대 중에서 애냐가 부른 May It Be 였어요. 자, 반지의 제왕 1편에서 반지 원정대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였던, 아니, 찾아 헤맸던 그 절대 반지. 그 절대 반지는 반지의 제왕 그 3편에서 결국 사라지죠. 용암 속에서 녹아 사라집니다. 또 악의 화신 사우론은 멸망을 했고요. 곤두르의 정당한 후계자인 아라곤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작고 초라한 4명의 호비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겠죠. 사실 이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 넓고 험난한 세계로 나왔었는데 이제 세상을 구해서 의기양양해진 네 명의 호빗들은 그토록 마음속으로 그리던 고향 샤이어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동안은 잔뜩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가면 지금까지 겪었던 고생은 끝이구나. 먹고 싶어 했던 호빗 쪽의 음식도 잔뜩 먹을 수 있고요. 또 그 아름다운 고향의 자연도 누리고요. 담배도 집이 너구리구리 될 정도로 신나게 피울 수 있고요.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이웃 호빗들을 잔뜩 모아놓고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 자랑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영웅들이 다시 찾은 고향 샤이어는 그들이 기대했던 곳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평생 동안 자란 그곳, 늘 그리던 그곳, 그곳이 그처럼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맞아주는 이웃들, 왜 그렇게 낯설어 보일까요? 단골 술집에 자리 잡은 네 명의 호빗, 프로도와 샘, 피핀, 메리, 이들은 서글픈 미소를 짓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요. 중간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모험, 그 대여정을 겪는 동안 그들도 성장했던 겁니다. 자랐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삶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이제 고향은 그들이 떠났던 곳과 결코 같은 곳일 수가 없습니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울프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고향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그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고향을 떠난 뒤로 우리는 변합니다. 그리고 고향 역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요. TV문학관 산포 가는 길의 테마곡 김형동의 연주를 들어본 산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산포 가는 길은 TV문학관으로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1975년에 이만희 감독이 연출한 산포 가는 길이라는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로드비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석영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죠. 이 영화에도 고향을 그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긴 옥살이를 마치고 고향인 산포로 향하는 정씨, 그리고 그의 여정에 합류한 떠돌이 막노동꾼 영달, 또 술집에서 도망친 여인 백화, 이들이 엮어내는 로드무비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1970년대 그러니까 급격하게 산업화되는 우리 사회 속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 풍경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랜 방랑생활 끝에 고향으로 향하는 그 정씨는 고향을 늘 이렇게 추억하고 있어요. 비옥한 땅은 남아돌고 고기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아직도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 하지만 영화의 끝무렵 정씨가 도달한 고향 땅은 더 이상 그 따뜻하고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고향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시를 떠돌던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했던 고향마저 이제 개발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가서 삭막한 도시의 모습과 똑같이 변해 있죠. 자, 그래서 영화 속의 산포는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사라져버린 모든 고향이란 뜻이 되어버리죠. 사실 산업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 고향으로 회귀하는 그런 꿈을 꾸죠. 왜냐면 고향이야말로 어떤 진정한 삶, 순정한 삶을 보장해주는 공간, 진정한 삶의 터전이라는 그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산포 가는 길, 이 영화는 그 누구도 산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고향 잃은 현대인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향은 고향 가는 길은 종종 우리의 추억을 배신하는데요. 아마 그 가장 끔찍한 예를 보여주는 영화는 그 터키 영화 일마스 귀니 감독의 요리 아닐까 싶어요. 감옥에서 며칠간의 휴가를 받은 다섯 명의 남자들. 이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향도 결코 그들이 그리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들을 맞은 것은 폐허가 된 집,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가야 하는 무서운 관습, 그리고 가족들의 멸시였어요. 오히려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감옥으로 간 재소자가 운이 좋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고향은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바스찬 알골이 음악을 맡은 영화 요울 중에서 메인 타이틀인 아일랜드 들어봤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덕에 우리는요, 미국의 문화를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느끼게 됐죠. 그렇게 그들의 문화와 풍습은 우리에게도 친숙해졌는데요. 그런데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물론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창이 중요한 행사로 여기는 사람들은 많은데, 특히 인맥이 중요시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창이 중요한 삶의 무기가 되죠. 하지만 미국의 동창회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단결된 힘을 발휘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는 꼭 열리고, 또 그 밖에도 툭하면 열리는 우리나라 동창회와는 미국의 동창회 달라요. 일단 10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동창회.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속으로 우르르 흩어진 뒤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이 진짜 어른이 돼서 돌아오는 행사가 바로 동창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동창회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죠. 사실 이런 자리는 멋진 드라마의 가능성을 열어줘요. 왜냐? 영화 속의 미국의 고등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와는 권력구조가 다른데요. 그들의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 권력의 피라미드 윗자리에 끼어들지 않아요. 대신에 치어리더, 미식축구의 쿼터백들, 이들이 늘 최고 권력자죠. 그 사회 속에서.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인기 있었던 이들, 그러니까 치어리더나 쿼터백들이 세상에 나가서까지 성공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덕택에 동창회는 역전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억지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라 소비노와 리사 쿠드로가 주연했던 코미디 영화 로미와 미셸에서의 그들이 대표적인 예죠. 로미와 미셸,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단짝 친구죠. 이들은 동창회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기로 단단히 결심합니다. 그래서 멋진 옷을 사입고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들처럼 행세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성공을 했는지 거짓말을 만드는 건데,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는 않는 이 딱한 사람들은 그만 자신들이 포스트잇을 발명했다고 허풍을 떨어버립니다. 또 다른 동창회, 그로스포인트 블랭크에서의 동창회는 조금 달라요. 마이애미 블루스의 조지 아미테즈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틴 블랭크는 전문 살인청부업자입니다. 비현실적이고 폭력적인 세계를 사는 그에게 고향과 동창회, 1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너무나 다른 세계로 비춰집니다. 아주 초현실적이고 기괴하게까지 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요, 정작 10년 만에 만난 이 평범한 친구들과 전문 살인청부업자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그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블랭크가 사는 방식은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친구들, 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슬럼프 때문에 일은 풀리지 않고, 자기 같은 그 소규모 독립청부업자에게 있어서 업계의 미래는 밝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라이벌의 합병제의가 반가운 것도 아니고요. 블랭크는 동창회에 모인 다른 사람들처럼 자본주의 사회, 그 맹렬한 전쟁터에서 뛰는 수많은 병사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음악 두 곡 이어 듣습니다. 동창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 로미와 미셸 중에서 프리텐더스의 Don't Get Me Wrong, 그리고 또 한 곡 그로스포인트 블랭크 중에서 Guns N' Roses의 Live and Let Die.

예, 두 곡 이어 들어봤는데요. 로미와 미셸 중에서 The Pretenders의 Don't Get Me Wrong, 그리고 Gross Point Blank 중에서 Guns N' Roses의 Live and Let Die 두 곡이었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귀향. 이 행위에는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낸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많은 미국인들에게 아프리카는 그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아프리카는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고향이죠.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뒤에도 교포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수많은 친척들, 그들에게 한국은 고향입니다. 자, 이들에게 귀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귀향은 일종의 모험이자 탐험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는 길에서 기대하는 것은 익숙한 그 어떤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찾는 것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자신의 몸과 영혼 그 어딘가에 내재되어 있는 무언가, 어쩌면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 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귀향이라는 소재를 달고 이러저러한 모험담을 그리고 있지만 뭐 역시 가장 궁극적인 영화는 이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 영화의 제목부터 보세요. 오디세이. 이 영화는요, 그 또 다른 우주여행 스타트랙 시리즈처럼 신천지, 미지의 세계로 가는 여행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아니죠.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것은요, 신화 속의 오디세우의, 세우스의 그 여행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모든 여정이 끝나는 곳은 바로 인류의 기원이자 인류 지성의 시작인 검은 세계 선돌 모노리스입니다. 자, 고향으로 가는 길. 지금 여러분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주인공처럼 뿌리를 찾아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그 추억의 향수의 공간을 찾아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무엇일까요? 가시는 길 편안하세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서 러시아 작곡가 하차 추이안의 가얀의 발레 모음곡 중 아다지오 들으셨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그가 모든 방황을 끝내고 엄마가 있는 고향 알라바마로 돌아오는 장면, 또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들리던 음악입니다. Sweet Home Alabama. 네, 레니아도 스키나드의 음악인데요. 자, 이 곡 들으면서 FM 영화음악의 키워드 영화탐험 귀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FM 영화음악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정정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